일세의 애국자의 한 평생을 노래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애는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귀한 한생이었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세월. 승리자의 긍지, 민족의 존엄을 안고 저 멀리 하늘가를 바라볼 때 나는 어이하여 숙연한 눈길로 뒷곳은 이 땅을 더듬어 보는가. 내 눈에 보여오노나 한평생 우리 장군님 새겨가신 위대한 세월의 그 자욱자욱이 허나 어이다 헤아릴 수 있으랴. 한순간에 민족의 생사가 판가름되고 한걸음에 천만년 미래가 결정되던 그 준엄한 세월, 우리 장군님 먹게 실렸던 중하를 어이다 알 수 있으랴. 쪽잠마저 그리웠던 강행군길 천리 또 천리, 그의 가슴 속에 잃어버린 사랑의 세계를 이 땅에 흘러온 나날들을 되새겨볼수록 눈시울 젖는 마음, 바라볼수록 정다운 이 하늘, 온몸을 감싸는 눈부신 이 햇빛이 그의 천만 고생과 바꾼 고심을 소리 없이 말해주는 잊지 못할 세월이여. 진정 우리 장군님 사랑하는 인민을 한 품에 안고 헤쳐오신 그 세월 속에 무너져 내리던 7월의 하늘이 다시 들리고 봉쇄와 압살의 검은 구름을 쳐갈기며 강대한 조선이 일떠서지 않았더냐. 천만 시련이 앞을 막았어도 내 나라 내 조국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대해졌노라. 아, 우리 장군님, 이 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강산에 차넘쳐 고마움에 젖어 뜨거움에 젖어 하늘 땅에 터지는 인민의 감사여. 세계를 향해 비약의 날에 펴고 내달리게 한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 민족의 만년대를 열어놓은 그 자욱자욱, 이 땅에 세세년년 눈비가 내린데도 빛나 빛나리니 인민이 가고 조국이 가는 선군조선의 창창한 앞길에 백성의 위대한 세월로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무궁한 해와 달로 이어지리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 땅의 찬눈비를 담아드시며 한평생 야전 복차림으로 선군혁명의 머나먼 길을 헤쳐오신 어버이 장군님, 진정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그 길이 있어 내 조국은 존엄 높은 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보다 휘황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나니 우리 분대 완미는 천만년 길이 빛날 위대한 장군님의 풍렬의 그 자옥자옥을 노래에 담아 세월의 끝까지 전해갈 것입니다. 위대한 세월,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